우리나라의 농업연구원 농업화학연구소 과학자들이 개발한 효능 높은 강냉이 종자 피복제가 현실에서 은을 내고 있습니다. 이곳 과학자들이 개발한 이 강냉이 종자 피복제는 살충 작용은 물론 땅속의 해충 피해를 막으며 살균 작용, 성장 촉진 작용을 비롯해서 종자의 싹트기를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있어 효능이 매우 높습니다. 이 종자 피복제를 이용하면 싹트는 율을 99% 이상으로 높이고 정보당 500kg 이상의 알곡을 증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.